경야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의 부르의 고전적 노작들이 전 세계적 판도에서 광범위 연구 보급됐습니다. 주최 100일 2012년 4월 15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원스님 탄생 백돌경축 열병식장에서 경야는 최고 령도자 동지의 역사적인 연설이 시작되자 러시아, 중국, 미국, 일본, 도이칠란드, 영국, 스웨덴, 에스파냐와 기자연맹을 비롯한 여러 나라와 국제기구들에서 일제히 속보로 날렸으며 세계 1만 2천여 개 신문, 통신, 방송, 잡지, 인터넷들이 경야는 최고 령도자 동지의 연설에 대하여 시청률이 가장 높은 시간에 특별 소식으로 반복 보도했고 수억 명이 시청하는 전례 없는 뉴스 파문이 일어났습니다. 그 후 역사적인 계기들의 점에서 발표하신 경야는 최고 령도자 동지의 부르의 고전적 노작들은 발표되자마자 국제사회의 폭풍같은 반향을 불러일으키며 182개 나라에서 광범위 소개 선전되고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논리 연구 보급됐습니다.